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무언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집을 나설 때 집안에 전등이 모두 꺼졌는지, 혹은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늘 확인을 하죠. 또 문을 잠그고 확실히 그 문이 잠겼는지 손잡이를 돌려봅니다. 우리는 늘 약속 시간을 확인하고, 또 계약 문서를 확인하고, 또 서류 가방을 늘 확인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믿음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날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버려진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다는데 가장 먼저 이 믿음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 없다는 거예요.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후회해봤자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속에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믿음은 큰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주 적은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주님께 책망을 받는 적은 믿음이 등장합니다.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안에 믿음 확인해 봤냐? 너희들 믿음이 지금 쪼그라들었어. 믿음이 적어졌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표현은 같은 마태복음에 세번더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 마태복음에 세번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의 장면이 나와요. 먼저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오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한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또한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누가 과연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모습이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일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대지를 살펴봅니다. 누가 믿음이 적은 자들이냐? 첫 번째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즉 우리의 의식주를 염려하는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내가 오늘은 무엇을 입어야지 무엇을 내가 마셔야 되지 염려하는 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6장 8절도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죠.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먹을 문제 가지고 왜 염려하느냐 또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연속적으로 맛본 후 또 떡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책망입니다. 야,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5천명, 4천명 남자만 먹인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또 떡이 없다고 걱정하냐 이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데. 바로 그 원인을 가르쳐 예수님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제발 믿음 좀 키워라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 제자들처럼 날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걱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염려 100번, 1000번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면 염려를 해야겠죠. 아무리 염려를 하고 또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왜 염려하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은 이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염려해봤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염려함으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염려함으로 헬라어로 메림나입니다. 메림나. 이 메림나는 메리조, 나누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메리조, 나누다. 다시 말해 이 염려함으로 메림나의 의미는 생각이 나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이 여러 갈래로 찢겨지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여러 갈래로 일파만파 나눠지는 것이 이게 염려예요. 이 생각 저 생각하느라 생각이 갈리죠. 이렇게 하면 나을라나 이렇게 하면 풀릴라나 수만 가지 방법들을 다 생각합니다. 날밤을 새가며 수만 가지 내 생각이 갈려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적은 믿음을 만드는 쪼그라드는 믿음을 만드는 이 근심, 걱정, 염려를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그 염려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완전히 100%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님이 권고하셔야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도 빠짐없이.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오라고 그럴까요? 그 짐을 맡기라고. 맡기고 너희는 쉬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일할 것이다. 또한 시편 55편 22절은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너의 짐, 걱정, 근심, 염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다 맡겨버려라. 나는 네가 흔들리는 거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난 네가 요동하고 고통받는 거 견딜 수 없다 이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이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죠. 엄마, 아빠, 나 내일 미술 준비물 사야 돼서 10불 필요해요. 10불 주세요, 내일 아침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자녀가 밤잠 설치며 근심하는 거 봤습니까? 10불 이거 못 얻을까 봐. 엄마, 아빠에게 맡기고 푹 자는 거예요. 말했으니까 아침에 주겠지. 이 시간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육신의 부모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맡기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든 맡기면 우리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를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몰려올 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것이 염려를 없애는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신앙생활을 더 게을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휴, 교회 나가서 봉사하면 뭐하냐. 집안이 이 모양인데, 사업체가 이 모양인데, 교회에서 일할 맛도 안 나요. 심지어 예배 드릴 맛도 안 나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때일수록 삶이 나를 조여오면 조여올수록 더 열심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신기하게도 모든 근심거리가 다 해결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야, 반대로 더 열심히 일해봐. 세상생활 힘들지? 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일하라 이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 내일을 염려 말고 내일을 염려할 그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의 말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일 염려할 일들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아니 오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서 내일 염려를 하나님이 없애주시는데 왜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해요? 없어질 염려를 왜 미리 하냐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삶에 대해 염려하는 대신에 염려하는 그 시간, 염려하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구속사의 말씀을 위해 앞장서 일하는 데 사용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염려를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인생, 내일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적은 믿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근심, 걱정, 염려를 없애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염려 대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이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연결되어 있죠.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염려가 생겨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틈이 염려가 채우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 믿음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각자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다 맡기시는 가운데 믿음이 적은 자에서 믿음이 큰 자로 거듭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시간에 찬송하시고 큰 믿음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